과약속듣기1 언제만날까요? 이번주토요일에시간있어요? 14일요?네,괜찮아요. 2 몇시에만날까요? 4시가어때요? 네,좋아요. 4시까지갈게요. 3어디서만날까요? 서울빌딩앞은어때요? 너무복잡하지않아요?서울빌딩지하1층커피숍에서만나죠? 그래요,그럼. 4 친구라는영화봤어요? 아니요. 내일시간있으면같이보러가요. 어디서해요? 명동극장에서하니까극장앞에서7시에만나요. 좋아요.듣기 2. 1. 내일오후에시간있어요? 네.그런데왜요? 영화표가두장있는데같이영화보러갈까요? 좋아요.몇시에만날까요? 2. 저성우씨,미안한데토요일에못만나겠어요.어떻게하죠? 무슨일있어요? 회사에일이생겼어요. 3. 내일뭐할거예요? 내일요?내일은약속은없어요. 그럼내일오후에야구보러갈래요? 4. 화요일약속못지키겠어요.고향에서갑자기부모님이오셨어요. 그래요?그럼다음주에만날까요? 5. 영수씨,이번에는금요일에만나요. 금요일몇시요? 3시쯤에요. 3시요?저는그시간에는수업이있어요. 듣기 3. 이번방학에뭐해요?저는친구들하고산에가려고하는데남씨도시간있지요? 언제요? 이번월요일은어때요? 부모님이오셔서그날은제가공항에가야해요.수요일에갈까요? 어,잠깐만요.수요일에는약속이있어요.일요일괜찮아요? 21일요?네,괜찮아요.어디서만날까요? 학교앞에서9시쯤어때요? 좋아요. 21일학교앞에서9시에만나요. 네,그럼내가친구들한테전화할게요.발음1 4시까지갈게요. 2 내일뭐할거예요? 3 내가친구들한테전화할게요.